광룡성조를 맞으며 북유럽 진보정당 및 진선단체들의 연합경 총모임이 11일 스웨리에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스웨리에의 공산당, 핀란드 공산주의자 동맹을 비롯한 북유럽 진보정당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 성원들과 스웨리에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성명이 낭독됐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